재미 like regular 짜세기 왠지 유치한 낙여준 스타일 화사하게 smile ready 우리는 캔틴 서서히 녹여먹는 맛에 연애를 원해 사랑의 정의를 왜 이 나이에 정해 저 설레임 좋잖아 설레임 나의 커피처럼 크림 너무 달콤한 게 다가 아닌 우리 사이 뭐 그런 진심은 우리 나중에 다 나누면 돼 oh, oh, oh, oh. 길을 우리 갈 길은 멀어 지금이 바로 이 관계의 highlight yeah, yeah. 알지 모든 건 타이밍 난 느낌 왔어 너도 왔니 Let's talk about this 사실 나 같은 남자 까칠한 게 살짝 궁금해 그래서 지금 부를게 나 같은 남자 한마디로 괜찮아 못 맞추면 나는 퇴짜 올패짜 어찌됐든 만나보면 알겠지 나의 커피 초크림 너무 달콤한 게 다가 아닌 우리 사이 oh, yeah. Never meet my chocolate 화한 달콤한 지금 우리 사이 나 같은 남자 너 같은 여자 나 같은 남자 너 같은 여자 적선이 박진이 눈물을 좀 아는 한 사람 It's so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It's such a beautiful love 나 같은 여자 너 같은 남자 Yeah.